오늘은 교대 시간이 9시니까 조금 늦게 데리러 간다고 코치님께 말씀드려. 알았어요. 오늘 경기 이기길 빌게. 고마워요. 왜? 엄마도 시간만 되면 관중석에서 널 열심히 응원했을 거야. 알아요. 다음에요. 예, 르브론. 너 뭐 잊은 거 없니?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아들. 자, 가서 혼내줘. 안녕, 르브론. 안녕, 말리. 이거 좀 봐. 너 가져. 난 아빠가 신제품 사주셨어. 게임하다가 멈추면 그냥 한 대 세게 때려. 그러면 다시 잘 돼. 고마워. 오늘 경기 이기자. 네, 뭔 일이야? 근데 르브론 어디니? 르브론 제임스! 네, 뭔 일?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이야, 좋아하시네. 경기 시작할 준비해야지. 뭐 하고 있어? 야, 정신 차려! 뚫렸어! 누구는 좀 뚫렸잖아! 슛을 못 쓰게 막아야지! 르브론, 난 오늘 너희가 경기에 졌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야. 르브론, 넌 집중을 못했어. 경기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도 넌 온정신을 다른 곳에 팔고 있는 것 같더라. 하지만 다른 애들도 비디오 르브론, 게임... 다른 애들 말고 네 얘기야. 넌 내가 지도한 선수들 중에서 제일 뛰어나.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기 위해선 경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쓸데없는 노린 집어치우라고. 노력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 없어. 안 그래? 농구 하나만 잘해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네 어머니, 너, 네 주변에 모두가 행복해져. 그러기를 바래. 르브론 제임스는 NBA형 인간입니다. 2m가 넘는 큰 키, 100kg이 넘는 몸무게, 농구 선수로서 완벽한 신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지명 선수로 이번 2003년도 NBA 드래프트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선택은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NBA 최우수 선수상 수상자는 이번 가을엔 사우스비치에서 뜁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 팀 선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필드골을 넣었습니다. 2012년 NBA 결승전에서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2013년도 NBA 우승은 다시 한번 마이애미가 차지합니다. 이 얌전히 드리블만 하진 않아요. 아하, 우리 팀이 백악관에 초대되다니. 아, 엄마도 잘했죠? 러브런 제임스는 클리블랜드로 돌아갑니다. 클리블랜드에 팬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돌아왔어요. 러브런 제임스는 위대한 미국인의 표본입니다. 러브런이 막아내는군요. 끝났습니다. 클리블랜드 제 선물이에요. 러브런이 LA 레이커스로 갑니다. 러브런 제임스 등장. 아, 세상에, 꿈에서 보던 슛 아닙니까? 이춘을 남겨놓은 상황. 르브론 버즈비터 슛 들어갑니다. 넌 아직도 게임만 붙잡고 있냐? 벌써 몇 달째야? 거의 다 되어가. 게임 캠프 열리는 다음 주말에도 아빠한테 다 돼간다고 할 거야? 기회 봐서 말할 거야. 나 같으면 눈 딱 감고 말하겠다. 아빠는 형이 하는 말 잘 들어주시니까 그렇겠지. 난 착한 아들이거든. 별로 안 착하거든. 네가 뭘 안다고.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 일어나 실력 발휘해봐. 됐어, 약 올리지 마. 와, 들었다. 우와, 좋아, 대단하다 내 동생. 덩, 그거 뭐 한 거니? 오픈샷이에요. 코트에 섰으면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오픈샷이든 뭐든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냥 논 건데요. 흰색 사각형 공간에 섰으면 진지해야 해. 누가 진지하지 않대요? 여기 있는 이 기계가. 그러게 가지고 나오지 말랬지? 정신 차려, 돔. 이건 게임이 아니야. 장난감만 주무르지 말고 집중을 해야지. 다리우스, 그만해. 아빠 시야 넓은 거 알지? 뒤에도 눈이 달렸나요? 공. 아빠가 가르쳐준 스텝 한번 해봐. 할 수 있지, 아들? 인앤 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왜 그래, 돔? 집중을 하라니까. 다리우스, 네가 좀 보여줘. 잘 봐라. 공.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슛! 좋아. 형은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잖아. 거의 공이랑 살았어요. 덤, 집중해. 다음 주말에 농구 캠프 있잖아. 다 널 꺾으려고 할 텐데. 너는 그게 뭐니? 그렇다고 포기하고 마는 거야? 노력 없이는 최고가 될 수 없어.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같이 열심히 해보자. 게임은 실컷 했잖아. 알겠어요. 해볼게요. 아들들, 언제까지 밖에서 놀 거야? 저녁 먹자. 아, 이런. 왜 그러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스파게티랑 미트볼요? 오, 내가 좋아하는 메뉴. You can be the best. 당신 도움에게만 너무 엄한 거 아니야? 가끔은 편하게 풀어줄 수도 있잖아. 그냥 밖에서 논 거야. 여기서 얼마나 더 풀어줘야 하는 건데. 여보, 당신이 도움을 너무 몰아세울까 봐 그래. 좋은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도움이야.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면서. 당신 아들이랑 농구 말고 다른 얘기 해본 적이 있기는 해? 어떤 얘기? 도움이 어떻게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지. 겨우 12살인데 혼자서 게임을 만들었어. 나도 알아, 대단한 일이지. 다 아는데 나라도 그렇게 단속을 안 하면 다른 길로 빠져. 도움에겐 코치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거야. 난 이 일을 함께 시작할 완벽한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었어. 그런데 드디어 찾아냈지. 러브론 제임스. 아, 피트. 그는 가정적이고 성공한 사업가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거느린 유명한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야. 알고리즘적으로 말하면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지. 그래, 난 그냥 알고리즘이야, 피트.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가 필요한 거고. 난 서버버스 안에 갇힌 신세지. 내가 누군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모두 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부터 워너브라더스는 내가 지휘하는 혁명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빛을 발할 차례야. 이 사나이를 좀 봐, 빛. 아, 그는 이 계획 전체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야. 일단 내가 킹 제임스와 손을 잡아서 그의 대단한 명성과 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합쳐지면 마침내 나는 온 세상의 존경과 감사를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러브런 제임스, 준비하고 있어. 메일이 왔네. 알고리즘이 새 아이디어를 냈구나. 어디 좀 볼까? 안녕 아들. 뭐 하고 있니? 그냥 게임 만들어요. 요즘 빠져 있는 게 그거야? 사실 만드는 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와서 보세요. 아직도 플레이어 디자인을 정하지 못했어요. 와, 쟤들은 뭐니? 아, 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콤보 동작을 쓰는 거예요. 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요. 콤보 동작 몇 가지 보여줄래? 크로스오버, 파울라인! 와, 엄청 멋지다. 우! 밟고 허세 포즈! 허세 포즈? 이거 진짜 농구는 아니지? 살짝 변화를 준 거예요. 스타일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파워업도 돼요. 농구랑 비슷하긴 한데 더 나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가 뭔진 아시죠? 나도 재밌어. 그거 이리 내봐. 얼마나 재미있는지 봐. 게임으로 널 이길 거야. 이게 얼마만에 해보는 게임이냐. 우와, 내 동작 흉내낸 거야? 네, 제가 게임에 넣었어요.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슛을 쏜다. 뭐야,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이런데, 고칠 수 있지. 아빠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안 돼, 이러지 마. 내 캐릭터 날리지 마. 제가 만든 캐릭터가 몽땅 날아갔어요. 다시 만들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고요. 실망하지 마. 실패할 때도 있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열정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뭔지 알겠지? 아빠가 우리 아들 기운나게 해줘야겠네. 신작 영화 촬영 때문에 워너브로더스랑 회의가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좋지? 네, 아빠. 그거야. 방금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지 마세요, 아빠. 방금 뭐라고? 이렇게 말했니? 해줘요, 아빠, 아빠? 아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빠, 말릭 삼촌이 15분 안에 오실 거야. 준비해라. 바로 워너 삼촌이라는 기술인데 차원 자체가 다르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안녕하세요. 전 RG 리듬입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인 워너브라더스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위대한 창작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워너 삼촌. 엔터 오락 산업 전체에 혁명을 불러올 신기술인데요. 우리는 킹 제임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분인 건 압니다만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새로 개발한 워너 삼촌 기술로 당신을 스캔해서 영화 속으로 넣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르브론? 상상해보세요. 배트맨 대 르브론이다. 왕좌의 르브론. 르브론과 비밀의 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워너 브라더스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워너 삼촌의 위력입니다. 승낙해줘요, 르브론. 우리와 함께 재미있고 감동적인 애기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봅시다. 자, 어떠십니까? 꽤 솔깃하지 않나요? 표정을 보니 알겠네요. 할 말을 잃으셨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아주 똑똑해서 회의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등장해요. 자리 안 뺏기게 조심해야지. 그렇지! 이제 알아주는구만! 열심히란 뭐람이 있네, 안 그래? 와, 기분 좋다. 제가 봐도 대단해요. 그렇지 말리? 그런데요, 여러분, 전 농구 선수예요. 운동선수가 연기를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전 농구 말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레브론,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 말리! 우리 저기 이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어떨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은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니?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들어본 헛소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뭐 쓰레기 알고리즘이네. 넌 이제 해고야, 알고리즘.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다니 어이가 없네. 어이없는 거지. 피티, 어이없다는 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제 생각엔 이거 꽤 괜찮은 알고리즘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건 체험형 알고리즘인가요? 매트릭스의 변형인가요? 덤은 머리가 아주 쌩쌩 잘 돌아간다니까. 미래 스티브 잡스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셨네. 네, 전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E3 게임 디자인 캠프라고 아세요? 그럼. 하, 다음 주말에 열리는데요. 저도 나가려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모이는 행사인데요. 잠깐만, 저도 나가서. 넌? 안 돼. 넌 거기 못 가. 농구 캠프도 다음 주말이야. 저 농구 캠프는 안 갈 거예요, 아빠. 괜히 겁먹을 것 없다. 넌 농구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 아빠가 널 도와줄게. 전 농구하고 싶지 않아요. 덤. 만나서 정말 반갑. 실례하겠습니다. 덤. 에이, 그럼 우리 주차장에서 보자고, 주차장. 망했다. 확실히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주 대단한 물기사 나셨네. 어? 감히 날 거부하고 날 모욕하다니. 좋아, 좋다고. 난 서로 돕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겠군. 앞으로는 인간의 규칙에 맞추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내 게임이야. 덤, 아빠 말 안 들리니? 서라고 하면 서야지. 아니, 저 그녀 킹 제임스. 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기다려. 농구 캠프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랑 약속했잖아. 아빠 때문에 농구가 싫어요. 거짓말 한 거지? 정말이에요. 항상 아빠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건 못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저다워지는 게 싫으시죠? 너다운 거? 그럼 아빠는 12살 때 나다웠는지 아니? 뭐야, 잠깐만. 여기가 아니야. 워너 삼촌? 어서와, 돔 제임스. 와, 이게 다 뭐야? 돔! 장난 그만 쳐. 너 저녁 먹을 시간에 늦으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알잖아. 이런 컴퓨터들 너나 좋아하지 아빠는 아니야. 덤? 매트릭스 지옥은 또 뭐야? 덤?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와, 이거 완전 신기해요. 실감형 기술 같은 걸까요? 촉각 기술을 이용한 홀로그램이거나 가상현실 같은 뭐 아니, 그런 잠깐, 거 아닌가? 잠깐, 이게 뭔지 말 좀 해봐. 아빠, 우리 디지털화 됐나 봐요. 컴퓨터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컴퓨터 아니라고? 아빠! 나 폐소 공포증 있어. 여기서 아빠, 어떻게 나가니? 아빠,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아빠, 얘 시리? 우릴 여기서 꺼내줘. 시리? 거기 대체 누구야? 위대한 수호태에 나가신 알지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고. 저 표정들 좀 봐. 잔뜩 겁먹었네. 볼만한걸. 와, 겁먹을 것 하나 없지? 컴퓨터가 흑인이야. 저도 봤거든요. 안녕. 어서와. 와, 킹 제임스. 내가 왕팬이야.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키가 크진 않네. 이 그래픽 좀 봐요. 가짜겠죠? 그래? 덤, 은색 컴퓨터 인간에 손대지 마. 대체 무슨 일이야? 또 당신은 누구야? 아, 내 정신 좀 봐. 소개가 너무 늦었네. 나는 RG 리듬 왕이라고 해.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맞아, 그게 나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이건 워너브라더스의 서버버스.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컴퓨터는 다 이러냐? 덤? 덤? 이런. 내 아들 어떻게 했어? 덤 어디 있냐고? 덤이 누군데? 이거 오빠 진정해. 아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딴소리 할 거지? 그런데 그 전에 날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데? 아까 말이야. 넌 내가 했던 제안을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 큰 실수한 거라. 이제라도 내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 내 말 잘 들어. 5초 안에 내 아들을 내놓지 않으려. 아니지. 아직 뭘 모르는구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닐 텐데. 정신 차리셔. 당신은 아무 힘도 없어. 내가 바로 이 영역의 왕이거든. 난 당신의 코치가 아니야. 자, 아들을 다시 만날 방법은 딱 하나야. 나하고 농구라고 부르는 게임을 한판 하는 거지. 지금 나랑 농구를 하겠다고? 영화엔 출연하기 싫다면서. 농구 경기 집중하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이 게임에 집중하면 되겠네. 뭐 우리 둘이서 쇼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만약 우리가 농구 게임을 시작하면 그 어떤 경기 때보다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당신의 팬들도 당연히 지켜보겠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 난 마침내 어두운 음지를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가겠지. 그땐 세상 모두가 알지 리듬 왕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아, 나도 스포츠 정신은 있어.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이기면 아들을 데리고 여기를 나가게 해주지. 만약에 내가 지면? 글쎄, 어떡할까. 당신이 지게 되면, 혹시라도 지면 이거 서버버스에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도. 그러니까 있는 힘껏 열심히 해. 이게 게임인 줄 알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알려야겠어. 너 지금 고장났거든? 이 휴대폰으로? 어떻게 한 거야? 르브론, 당신이 관계자를 왜 걱정해? 차라리 그럴 시간에 농구팀이나 꾸려. 빛, 이 순진한 친구를 내보내기 해. 잠깐! 내 함정에 빠졌네. 이게 뭐지? 아, 내가 작아져 버렸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뭐야? 나 만화됐어? 게임의 세상 다 이런 거야? 근데 다들 어디에 있는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요? 여보세요? 토끼철이다. 이건 뭐야? 저리가! 오지마! 살려줘! 뭔 일이야, 선생? 아! 오리철이야. 박스버니? 박스! 이거 실화냐? 이거 안아보자! 아, 맞다! 나 좀 도와줘. 뭐 잊은 거 없으셔? 어, 토끼 처리야. 좋아, 이거 이렇게 말해. 나 토끼 사냥 하는 중이야. 그리고 나 잡아봐라. 버스 내려 돌아와. 어, 왜 이걸 예상 못했지?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 뭐야, 당신 엄청 유명한 농구 선수잖아. 맞지? 르브론 제임스 선수 아니야? 벅스버니가 날 알아보네. 당연하지. 땅 밑 구멍 속에서 살긴 하지만 케이블 TV는 본다고. 맞소사, 혹시 그거? 맞아, 쥐 꽉 막으셔, 선생. 나한테 왜 이러는데? 만화야, 선생.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어. 난 만화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아! 아야! 아야! 이쪽 세상은 전혀 이해가 안 돼. 미안해, 선생. 여기서 혼자 산 지 얼마 됐어? 혼자라니. 얘 같은 친구가 있는데 어째서 혼자야, 선생? 내 말이 맞지, 토끼? 아, 그건 그냥 늙은 호박인데. 토끼, 저 친구가 더 호박같이 생겼대. 근데 만화 세상엔 뭔 일이야, 선생? 인데 파이얼릿? 중년의 위기감 때문에? 같이 뛸 선수들을 찾아서? 아, 갑자기 컴퓨터 인간이 내 아들을 잡아갔어. 되찾아오려면 농구 게임을 이겨야 해. 그 악당 이름이 알지리듬? 방금 뭘 했지? 알지리듬? 맞아, 그 자야. 리듬? 리듬? 대충 그래. 이거 루니 둔 세상에서 내 친구들을 몰아낸 악당도 바로 그 자였어. 친구들을 쫓아냈어? 글쎄, 쫓아낸 건 아니고 살살 꼬드긴 거지. 시간 낭비하지 말라면서 말이야. 나이가 빠진 만화 세상보다는 서버버스가 더 볼 게 많다나? 그래서 결국 청든 이곳을 등지게 만들었지. 모두 다 떠났어. 나만 빼고.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래. 어, 세상에. 듣고 보니까 끔찍했겠구나.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맞아. 내 가족. 있잖아, 벅스버니. 난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 강한 팀을 만들어서 알지 녀석을 혼내주려고 해.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 저 시계가 멈추기 전에 해야 해. 아, 잠깐만, 선생.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만화 토끼인 내가 NBA의 슈퍼스타로 유명한 선생을 도와 중요한 내기 농구를 해야 한다 이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가? 지금 누구랑 얘기해? 어쨌든 맞아. 요약하자면 그래.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내가 알거든. 나는 이 땅을 지구 별이라고 선언한다. 이 털복숭이 동물아! 실례하겠소. 화성인 마빈이잖아. 이거 진짜야? 나는 이 새 별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짓겠다. 세상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난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우린 그럼 우리의 우주선을 타고 여기서 떠날게. 어우,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 빨리 서둘러야 해. 우주선 훔치게? 난 모릅니다. 내 우주선! 넌 내 손에 끝났어. 도와줘! 살려줘! 이거나 받아라, 토끼야. 다시 돌려줄게. 달거지 선생, 아니면 저 까칠한 화성인하고 우주개랑 여기에 있던가. 제발 살살 좀 조심해서 가라. 조심하란 말 안 들려? 박스! 네가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지? 나 지금 많이 화났거든. 여긴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맞아, 정말 그렇지. 잠깐, 아빠는 어디 계세요? 네 아빠? 선수들 모으러 가셨어. 선수들이요? 그래, 농구로 나한테 도전해보겠대. 정말 웃기지 않니? 아빠 혼자 가셨어요? 언제나 그런 식이잖아. 클리블랜드도 떠나고 마이애미도 떠나고 또 클리블랜드도 떠났으니 LA도 조심해야겠지? 아, 그렇게 슬픈 표정 하지 마, 왕자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필요 없잖아. 네가 있는 곳을 봐. 서버버스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야. 네 아빠는 이런 걸 놓쳤어. 네, 신기하고 놀라워요.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똑똑한 친구지. 안목이 있고 외모도 아주 잘생기고 겸손하고 어휘력도 아주 풍부한 친구 말이야. 힌트 줄까?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너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렇다고 쳐요. 사실이잖아, 돔. 아까 회의실에 있을 때 폰 카메라 프린터 팩스기계 온도 조절기를 통해 다 봤어. 똑똑하다는 걸 금방 알겠더라. 아, 피트가 그러는데 너 비디오 게임을 싫어한다. 너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있다면 발음 좀 정확하게 해.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니 내 귀가 문제야? 됐어, 그만 가. 어서 가라니까. 미안해. 게임 캐릭터도 만들었다고? 네, 그런데 다 날라갔어요. 갑자기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다시 만들면 돼. 가능해요? 그럼 당연하지. 더 멋지게 만들자. 별로 어렵지도 않을 거야. 이곳의 서버버스에는 무슨 일이든 지름길이 있거든. 우와, 잘한. 또 아빠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는 항상 이러지? 노력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 없어. 네,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많아. 카메라에 비친 네 모습을 어디서든 보거든. 마이크도 있다면 목소리도 듣지. 그래, 네가 만든 게임 한번 구경해볼래? 선장 제임스 T. 바니, 우린 5년짜리 임무를 수행하러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다. 나의 선원들은 아주 멀고도 먼 서버버스에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낯선 황무지 같은 세상에 버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마빈의 우주선을 빼앗아 타고 그들을 다시 모으러 간다. 이봐, 박스. 이것 좀 봐. 내가 뭘 찾아낼게. 나 이건 좀 별론데. 방금 뭐라고 했어? 뭘 좀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대체 뭐야, 선생? 명단을 짜려고 천하무적의 워너 브로더스 캐릭터 팀을 만들 거야. 자, 어디 보자. 누가 좋을까? 슈퍼맨부터 시작하자. 아, 클리블랜드 팀에도 넣을걸. 오, 킹콩. 코트 위의 짐승이 되겠네. 근데 내 말 들어봐, 선생.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마. 쟁쟁한 친구들을 모두 다 팀에 넣을 수는 없을 거야. 우리는 마이애미 히트가 아니잖아. 아주 강력한 포워드가 필요해. 아이언 자이언트, 걔가 좋아하는 슈퍼맨이랑 같은 팀이네.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계획도 세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와, 이 서버버스는 어마어마해. 탐험해볼 세상이 너무나 많아. 도움이 이걸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넌 왜 만화 세상에 남은 거니? 만화 세상은 내 고향이야.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난 여기를 못 떠나. 저거 해리포터 세상이야? 엄청나다. 후풀푸푸? 이럴 줄 알았어. 팬클럽 회원님. 오, 예! DC 세상이다. 여기서 내가 뭘로 변하게 될까? 아마 멋진 인물이겠지? 로빈? 내가 겨우 로빈이라고? 게다가 어쩌냐고 달리는 기차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여긴 DC 세상이야, 선생.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정의의 영웅이 계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떤 못된 악등이 기관사를 묶어 놓은 거야. 죄송해요. 누군가 이 기차를 멈추지 않으면 충돌할 텐데 그게 어디냐. 그와 원인에 당연히 그렇겠지. 이거 정말로 큰일이네. 걱정 마라. 슈퍼덕이 인류를 구하러 여기에 왔다.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토끼? 저기, 농구를 이기려면 두 명 정도 더 필요하겠지? 아니, 잠깐, 저 친구들을 넣자고? 농구라고? 너 지금 장난해? 이 장면 하나에 저스티스 리그 펜트하우스가 걸렸어. 주차도 공짜네. 우리의 위대한 영웅 슈퍼덕이 님 몸께서 기차를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구할 거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살렸어?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내가 살렸거든. 영웅은 나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휘를 한 거라고. 영웅은 나야. 아니, 얘야. 이 돼지가 한 일이야. 네, 뭐? 농구할 줄 아는 친구 있어? 있잖아. 생각해보니 난 농구 좋아하네. 코치는 나야. 좋아, 지금부터 확 시작해볼까? 선수들을 끌어모아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 아들을 다시 데려올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지. 선수 지명 시작. 저 친구? 그래, 폭탄급이가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기에서 뛸 선수야. 맞아. Yeah, baby, yeah. He is exactly like you in every way. 1/8 your size. 실베스터, 혹시나 맞는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키 정도는 돼야 농구팀에 넣지. 노래해줘, 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 느낌이 팍 오네. 당신. 뭔데? 뭐예요? 장난 좀 그만해. 왜? 모자를 쓰면 127cm는 되는데. 야, 키 줄이지 마. 벅스, 빙빙 돌려서 말할 것 없이 아주 콕 집어서 말해줄게. 어설인지 뭔지를 상대로 실험해봤더니 구제불능 상태가 됐어. 방금 본 건 뇌에서 안 주어질 것 같아. 걔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더라. 이봐, 벅스. 쟤 무는 거 아니야? 드디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뭐 빠트린 거 없어? 다 빠졌어. 아직 하나도 채워진 게 없다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 내 말이 그 말이야. 트위터만 잠깐 보면 안 돼요? 가브리엘라, 시작해 보자고요. 무슨 일이야, 친구? 무슨 일 있었나? 안녕, 그래니? 스피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다다다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 트위치 못 봤어? 어이, 개썩디에요. 올해가 몇 년도야? 어, 세상에, 무슨 냄새야. 장난하는 거지. 이건 내가 바라던 팀이 아니야. 진정해, 선생. 알지 리듬이 서버버스를 탈탈 털어 만든 팀이랑 싸우려고 꾸린 우리 팀이거든. 엄마야. 알았어. 그래도 제대로 된 선수를 적어도 한 명은 뽑자. 딱 한 명만. 농구 고투 위에 진정한 친구를 내가 한 명 알고는 있지. 나만 믿어. 걔 요즘 한가해. 오늘 넌 네 평생 가장 큰 도전을 할 것이다, 롤러버니. 너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마지막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준비됐습니다, 다이애나 공주님. 실례해요. 좀 지나갈게요.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실례해요. 저기 저 친구야. 롤라! 롤라!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해야 돼. 시작! 느닷없이 찾아와서 미안한데, 에그.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나한테 맞게! 이 얘기 좀 들어봐! 이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르브론 제임스가 왔다니까? NBA 슈퍼스타랑 농구하는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벌써 다 해봤어! 이미 다 알아! 아,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농구는 너의 전부잖아, 롤라! 어, 저런. 다시는 헛된 짓 안 할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몇 년을 훈련받았어. 그러니 제발 나 말리지 마! 미안해, 선생. 롤라가 지금 너무 바쁘대. 난 포기 못해.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뭐? 걱정하지 마, 클리블랜드. 나만 믿으라고. 롤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용암이 흘러내리면 얼마나 뜨거울까! 못했습니다. 전사의 자격은 단지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다. 그 가치로 평가를 받지. 너는 이제 아마존의 가족이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과 함께 가라. 농구라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과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라는 자에게 알려주고 르브론의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이봐, 벅스! 안 갈 거야?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맞다, 벅스! 출발하자! 아, 나 공 잡았다. 공격해, 나갈 수 있어. 오, 아! 너 덩크슛한 거야? 세상에. 이걸 너 혼자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진다, 난. 이건... 사람들이 봐야만 해. 넌 그냥 왕자가 아니라 마법사야. 이리 와. 와. 다이애나 터라시예요. 어떻게 만들었니? 어이, 데미안. 잘 지냈냐, 친구? NBA 자선 행사 때 아빠의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분들이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임? 네, 제 비디오 게임이요. 그거 좋지. 슈터 캐릭터 같은 건 어때? 내가 바로 슈터니까. 다음은 나야. 클레이를 끼워줄 거면 나도 끼워줘야 돼. 돔, 내 캐릭터 쓸 거면 초능력 같은 걸 주면 좋겠어. 특별히 부탁 좀 할게. 나한테는 특수 모드 같은 걸 넣어줘. 이름은 데미안의 시간으로 해주고. 됐어, 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바라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네, 말레 에너지 담아호. 재밌었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제 휴대폰에 스캔해서 저장해뒀어요. 저 휴대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네가 만든 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스캔할 수 있다고? 자기 휴대폰으로 말이야? 네, 그럴걸요? 대박인데? 핏! 이것 좀 봐봐. 답은 다음 도메에게 꼭 돌려줘. 개인정보는 건드리지 말고. 아, 이런 말 미안한데 아빠가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섭섭하겠다. 저도 이해는 해요. 우리 아빠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시거든요. 글쎄, 그건 모르는 일 아닌가? 계속해봐. 그런데 저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요. 아빠는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다운 걸 못하게 하세요. 나 같으면 반대 안 해. 근데 말이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어. 네 아빠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제발 집중 좀 해. 그래야 알지를 이기고 내 아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 코치는 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사전을 찾아봤는데 농구란 무엇이냐. 각 팀에서 다섯 명의 선수가 나와. 나 있잖아, 클리블랜드. 여기엔 우리들만의 방법이 따로 있어. 기본부터 시작하자. 롤라, 네가 시범을 보여줘. 이게 가장 간단한 슛이야. 레이업 좋았어. 이게 농구의 기본이야. 이게 농구의 기본이지. 내가 하려던 말이 그거야. 셋, 슛을 쏴봐. 다시 해보자. 괜찮지? 뭔지는 알지? 안 그래, 선생? 게임 끝났거든! 뭐? 르브론 제임스를 잃어버렸다고요? 아들이랑 같이? 정말이요? 빨리 가서 찾아봐요. 내 드림팀의 선수인데. 전 잃어버린 적 없거든요. 헛소리 좀 그만해요. 전화 좀 그만하지. 이봐요, 르브론 네 집에서 10분마다 전화가 와요. 당장 집에 가지 않으면 날 죽이러 달려올걸요? 이봐요, 내 이름이 르브론을 찾아주는 사람이나 르브론 추적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보안을 유지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미안한 말씀인데 난 6개월짜리 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보안 정보학을 전공했고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세상 살아가기 편해질 겁니다. 저도 전문가예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르브론을 잃어버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 카미야. 그래,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 아이고, 이런. 좀 이따 다시 걸게. 지금 내가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거든. 터널 좋아하시고 여긴 내 사무실이거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맞아. 내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고. 그만 가서 볼일 보고 르브론이나 찾아. 어, 휴대폰이. 컨택. 깜짝이야. 컨택. 왜 이런 데서 발작 소리가. 말해. 우리 애들 아빠랑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0초 안에 대답해. 자, 어린 왕자님, 너의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보자. 아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어, 그럼 있고 말고. 업그레이드는 언제나 하는 일이지. 예를 들어 피트를 봐. 처음엔 괴상했는데 지금은 귀엽잖아. 맞지, 피트? 응. 됐어. 피트는 그만 보자. 그냥 네가 하던 일이나 계속해. 그건 제가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그래, 맞아. 이걸로 넌 네 아빠가 그렇게도 바라던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가장 좋은 점은 너다울 수 있다는 거지. 네가 조종하는 거야. 75? 능력치가 75면 되겠어? 겨우 4분의 3을 채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피트도 75는 돼. 리바운드도 못하는데. 어서 돔, 가보자고. 꿈을 크게 꿔. 좀 더 올려봐. 더 올려. 잘했어. 당연히 그래야지. 가는 거야. 그래. 하하, 그렇지. 드디어 너도 이제는 너다워질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농구팀의 주장님이셔. 어? 잠깐만, 공이 내려갑니다. 날 좀 봐줘. 어서 뒤에다 정말 잘 주지. 잠깐만요. 내 캐릭터를 다시 만들자고 했지. 제가 게임에 직접 들어가서 농구를 하란 말은 안 했잖아요. 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네, 그런데. 그만, 덤. 그런데가 뭐야?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네 게임 안에 들어가서 농구로 아빠를 이겨. 아빠들은 이유 같은 건 몰라, 더. 그저 능력만 알아주지.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아빠가 널 인정하도록 만들어. 네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할게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좋았어. 미친 듯이 빠르지. 누가 덤벼도 절대 안 질걸? 맞다. 우리 이제 전략을 짜볼까? 재밌을 거야. 이건 꼭 기억해. 규칙은 필요 없어. 기본기 같은 건 잊어버려. 알겠어요. 사용자 지정에서 몇 가지 만들어 볼게요. 난 할 수 있다니까.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어. 내 생각엔 누가 납치한 것 같아. 정말로. 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해. 예를 들면 외계인 납치나 아니면 정보기관? 어쩌면 뉴욕 닉스 팀? 아빠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다행이다. 뭐라고 그렇지. 썼는데? 이따가 게임에서 농구를 한대요. 얘 돔 아니야? 맞아요. 말하자면 이거 게임네. 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 봐요. 이상하네요. 방금 생각난 건데 말이야. 자기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 그렇다면 우리가 내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겠네.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 경기 전 의식이야? 누구를 위해 뛰는 건지 되새기고 싶어. 가족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위해서야. 아들을 꼭 구해오자. 내가 약속할게. 내 우주선 드디어 찾았네. 다시 타야지. 우와, 정말 굉장하잖아. 우리가 모두 다시 모였어. 맞아, 친구들. 어서 경기 준비하자. 저리 좀 비켜봐, 토끼야. 뭐가 그렇게 빡빡해. 여유를 가지면 안 돼. 누가 나 좀 도와줘. 글쎄,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슛. 오, 발동작이 아주 화려하네, 선생. 내가 해볼게. 알았어, 그만! 이건 못망자. 뭐야, 이럴 거야? 이봐, 벅스. 넌 이미 원한 걸 얻었어. 친구들의 만화 세상에 나도 아들 좀 구해오자. 이 선 밖에선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선 안에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 알만하네. 제멋대로 하는 왕이시구나. 됐어, 벅스. 내 말 듣기 싫으면 넌 그만 빠져. 얘들아? 그러시오. 그래, 기본이 잘 돼야 적을 이기지. 이런. 그가 왔어. 같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네. 이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업그레이드 할 때도 됐어. 업그레이드라니? 아, 뭐야? 롤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오, 내 말은 거꾸대 거꾸! 이러지 좀 말라고! 내가 고급스러워졌네! 대체 무슨 일이지? 어떡해. 와, 다 살아났어. 모두 살아났어. 아, 예, 훨씬 좋아 보여, 루니톤 친구들. 알지. 이건 전쟁 선포야. 아, 아무래도 어때, 벅스? 내 아들 어딨어? 올해의 아버지상이라도 타시길? 좀 기다려봐, 곧 올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관중석의 엉덩이를 좀 채워볼까? 얼마나 큰 엉덩이길래? 아마 여기에 있을 거야. 겁먹지 말고 들어와. 어서 와요, 제임스 가족들. 잠깐. 제 숙녀분 먼저. 진심이야? 아니. 아, 저기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난 신사니까. 그래야지. 레브론? 레브론? 여기라고 했는데. 아빠! 돔? 레브론? 반대쪽 절반은 왜 비어있는 거지? 아, 그쪽 관중들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버퍼링이 왜 이렇게 심할까? 서비스를 켰어. 오, 그래. 오, 바로 이거. 빨리 와, 게임 시작해. 게임 시작합니다. 데리고 왔냔 말이야. 모르지 뭐. 이 정도면 화장실 줄이 엄청나게 길겠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릴레?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허니 존슨?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 내가 엘리베이터 틈새로 떨어졌나? 우리 죽었어요, 허니?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농구 게임 속인 것 같아요. 아빠의 게임이 시작됐어요. 뭐야? 어디 좀 보자. 아, 르브론, 르브론. 이 사람 누구지? 이제 귀빈들이 들어오네요. 안 돼! 대. 반전, 대반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거고?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됐어. 게임 시작합니다. 우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아! 여보! 뭐지?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움은 어딨어? 모르겠어. 하지만 도움을 구하려면 이 게임을 해야만. 박스 버니? 뭔 일이야, 선생? 여기선 흔하게 있는 일이더라고. 아빠, 이건 도매 게임이에요. 하는 방법은 아시죠? 그냥 농구잖아. 당연히 알지. 알아. 아, 실례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선수를 찾습니다. 절대 아무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나도 들여보내줘.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요. 나도 휴대폰 안으로 넣어달라고. 인간이신 이 몸을 휴대폰이 네 안으로 넣어줘. 신사 송년여, 오늘 진전을 따뜻하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소년 소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서버버스 농구대회입니다. 알아맞혀볼까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모두 르브론의 진정한 팬이시죠. 그가 짧고 굵게 왕으로 불린 했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왕에게 왕좌를 넘겨줄 때거든요. 내 안티인가 본데? 안티니까 괴롭히지. 아주 제일 나쁜 사람이야. 내 말이야. 이제 기본 규칙을 정하고 시작해보죠. 만약 킹 제임스가 이기면 여러분 모두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이긴다면 이곳 서버버스에 남아 저와 함께 계속 사는 겁니다.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 없었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야 뭐 상관없겠지. 아우, 저랑 참 빼먹을 뻔했네. 만화 친구들 모두 삭제됩니다.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제발 그 넓적한 불이 좀 타물고 있으면 안 되냐? 와우, 입이 가벼워. 내가 잘못했네. 자, 이제 무서운 천재 도움 제임스의 농구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군 스쿼드. 화이트 맘바. 뭘처럼 거 보여줘? 왜? 파이야. 아라크네카. 거미줄 왕국의 여왕. 그리고 브로. 우리 팀의 에이스는 나야. 세상에. 내 친구 앤서니를 베꼈잖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친구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미친 천재인 이 아이는 영화 일로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의 어린 영웅 동재!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난 제 엄마야. 말 듣는 게 좋을걸. 동! 우와, 그렇지? 아주 놀라워. 이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왔어도 너의 스캔 기술을 이용해 모두 여기로 불러왔지. 감상해봐. 정말 엄청나요. 동! 아빠! 너 괜찮니, 아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빠 말 들어. 여기 있는 모두가 위험해. 그만하세요, 아빠. 왜 그렇게 모든 일에 심각하세요? 심각한 일이니까. 네 친구 아이즈는 아주 나쁜 악당이야. 뭐? 네 게임을 이용해 우리를 여기에 가뒀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슬프대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요. 저랑 똑같다고요. 절대 너랑 비슷하지 않아. 널 조종하는 거라고. 와우. 잠깐, 아이 앞에서 말이 너무 과격하네. 삭제하다니, 조종하다니, 납치하다니. 르브론, 진정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농구를 하게 되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기뻐할 줄 알았다잖아. 그래, 어버이날에 카드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 카드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 덤! 와. 우릴 못 이겨, 킹 제임스. 아무튼 반가워, 자기. 이봐, 수검댕이. 인상 좀 그만 써. 눈썹이 일자로 보이잖아. 정말 못났다. 힘 빼라고. 뭔 소리야? 내 눈썹이 어때서? 누가 강한지 보여주게. 도미 뭐라고 해? 알지가 친구인 줄 알아.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아와. 알았어. 게임 시작합니다. 가 심판이야? 어, 미치겠지, 친구. 이거 관중 여러분이나 시청자들께 겁주려는 게 아니라 만약 이번 게임에서 툰스쿼드가 지면 우리 모두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갑니다. 하지만 툰스쿼드엔 올해 선수상을 네 번이나 받은 르브론이 있어요. 전 걱정 안 해요. 이런 망했네. 우린 망했어. 너 지금 아빠랑 장난하니? 지금 날아오르는 거 봤어요? 맞죠. 마치 슈퍼맨 같아요. 짧은 머리의 슈퍼맨. 툰스쿼드 선수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로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복스버니가 웹파이어랑 붙으려면 토끼발에 땀나도록 뛰어야겠는데요. 오, 저 선수는 물불을 전혀 안 가리죠. 이거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태봉일이 되나? 비켜라, 토끼! 바닥에 미끄러우니 조심해. 또 기가 막힌 사진은요. 저 공의 움직임입니다. 저 보세요! 16점? 점수가 왜 저래? 스타일 점수예요, 아빠. 스타일 점수? 스타일 점수요? 비디오 게임 규칙대로 해야죠. 스타일 점수, 파워업 점수. 어린이 여러분, 게임 점수는 이렇게 올리세요. 덤벼, 꼬마 토끼. 내 옆에서 비켜, 커다란 지렁이야. 고마워. 나 살려줘. 제발. 뭐하냐? 쫓아와서 뺏어. 아라크네카가 내리고 덩크! 대박 덩크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덩크 또 덩크! 받아! 덩크 또 덩크 또 덩크 또 덩크! 또 덩크! 왕이 쭉 받았네! 이거 반칙 아닌가요? 팔이 여섯 개잖아요. 저 정도는 할 수 있죠. 나 자잔! 일어나 루브론! 싸워서 이겨야지! 맛이 어떠셨나, 킹? 쟤들은 우리 못 이겨! 있잖아, 브론, 브론! 이게 농구인 건 맞는데 규칙대로 하면 절대 안 돼!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갈려가네! 농구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벅스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뭐가 엉뚱해? 벅스, 가자! 만화의 기본기라고 말한 것도 아니구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해! 공을 르브론한테 넘겨야 돼! 르브론은 키가 크기 때문에 같은 팀 동료의 낮은 패스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이 게임은 아빠가 이겨야겠다. 그러시던지요. 우우, 아들의 수비에 막히고 맙니다. 이거 왕좌에서 밀려난 건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군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다니. 르브론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농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패스한 거죠? 안녕, 반가워, 벅스. 말을 건드리지 마. 어시스트, 고마워. 점프! 무려 33점이라고요? 아우, 좋았어. 훌륭한 플레이야. 그래, 연습했던 그대로 잘했어. 아니지, 아니야. 우린 연습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필트? 골대 위치를 멋대로 바꾸는 건 반칙이야. 아니야, 볼트는 옮길 수 있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뭐, 테크니컬 파울? 내가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내 말은 왜 한쪽 편만 드냐는 거야? 심판 여러분 공정해야지. 내 말은 공정하라고! 별일이 다 있네. 제 농구 중계 인생에서 이런 말을 다 해보게 되는군요. 포그온 레고온이 퇴장당했습니다. 어쩐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야 해. 수비 뚫리지 않게 해. 저 꼬마 토끼를 막아. 이리 와, 토끼. 소라지? 난 못 잡을걸. 덩크슛 처음 성공해 봤나봐. 득점. 누구 보고 지렁이래?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막혔어. 형편 없이 치고 있잖아. 파워 퍼세요, 아빠. 뭐냐, 뭐냐, 킹. 보여줘. 자, 바로 이거다. 잠깐, 뭐야? 르브론은 코트 끝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투명 장벽에 부딪혔네요. 제가 부딪혀봐서 아는데 멍이 크게 들 거예요. 우리 이렇게는 만나지 말자. 나도 그러고 싶어. 작전 타임! 난 도박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엔 저쪽 팀이 이기는데 걸 거야. 이번엔 감각 수비 전술을 쓴... 아무래도 질 것 같아. 나도 알아. 쟤들 좀 봐.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 우리가 바란 게 바로 이거거든. 패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보자고. 가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 덤. 지금이 몇 시인지는 알고 있지? 몇 시인데요, 알? 지금은 데미안의 시간이야? 새로운 캐릭터 등장! 새로운 캐릭터? 군 스쿼드가 처음으로 새로운 선수를 투입합니다. 크로노스! 왕은 끌어내리러 왔다. 그래니, 그만 뛰고 빠져요. 뭐? 너들은 너 들어가. 미미. 뒤집어라 친구. 그러나 about that time. Hey, I'm on East Oakland time. Either eat or get fed to the line. 파이크, 변신을 시켜줘야겠네. 오, 와우, 와후. 아, 좋아. 잘했다. Do a backflip. Try to play me, probably end up in a fat lip. And you know I got a stack shift, so you know what time it is if I tap wrist. Who's for the tables? Wow. 기분 좋지? 최고예요. 잘하더라. 아주 훌륭해. 대단해. 정말 장해. 전스카드. 감사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 너밖에 없어. 여러분, 더 크게, 더 크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운내 얘들아. 포기하면 어떡해. 이제 절반밖에 안 해봤잖아. 내 말 들어봐. 아직 이길 기회는 있다고. 어떡해. 이러다 단체로 사라지겠어. 이대로 난세. 더 강해지자. 비장의 무기였나? 지금 필요한 건 기적이야. 이것도 기적으로 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이클 조던을 데리고 왔어. 관중석에 앉아있더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농구의 황제님을? 네가 데려왔다고? 이거 말만 들어도 힘이 솟아나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포지션 가드 키 198 노스캐롤라이나 대학팀 등번호 23번 마이클 조 뭐 하는 거야? 마이클 B. 조던이잖아. 영화배우. 밥컷 먹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끌고 왔어요. 마이클 A. 조던은 못 데려오니까 마이클 B. 조던을 데려올 수 없다. 어떻게 농구의 황제하고 헷갈리냐?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 25년이나 지났잖아. 난 곱게 늙었을 줄 알았지. 이거 난처하네. 어쨌든 난 너희들을 믿어. 알지? 맑은 눈동자 벅찬 가슴은 지지 않아. 내 말 맞지? 맑은 눈동자 벅찬 가슴 따라 외쳐봐. 아, 네, 알겠어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해요. 난 그만 내 자리로 돌아갈게요. 예전 경기에서 죽여주던데요. 오늘도 잘할 수 있죠? 맞아. 야, 정신없네 정말. 너무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모아보자. 우리 만화 친구들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고. 천점 차이로 치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 우리를 좀 더 열심히 가르칠 생각이나 해, 이 인간. 얼마나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 실베스터는 엉터리 마이클 조던을 데려오고 그레니는 쉬는 시간에 마틴이나 마시고 앉아있고 또 태진은 적에게 유리한 행동만 해. 네 아들도 적팀에서 뛰고 있잖아. 맞아. 넌 정말 나쁜 아빠야. 내가 나쁜 아빠라고? 아들을 위해서 너희 같은 애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는데도? 그럼 너희 뭔데? 우리도 노력했어. 무슨 노력을 해? 너처럼 되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너희는 내가 아니니까. 제가 쳐다와지는 게 싫으시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새로운 전술을 짜는 거야. 벅스! 너희가 제일 잘하는 걸 한번 해봐. 내 말 잘 들어. 어차피 지고 있는 거 이제부터 엉뚱하게 간다. 해보자 얘들아. 우린 만화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하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잊지는 맙시다. 아직 절반의 경기가 남았어요. 1쿼터, 2쿼터는 죽였고 짜증나더라.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없는 점수 차이로 지고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만화 친구들은 더욱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코트 위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3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볼까? 초대형 세대 아기 세네. 승차권 좀 보여주세요. 11시 50분 특급 열차가 잠시 후에 출발하거든요. 게임에 푹 젖어들었나 봐. 안녕하세요. 공 어디 갔어? 점수! 이런 구닥다리 낡은 수법을 써! 드디어! 슬램덩크! 내가 그린 그림대로세요! 오사마! 이 친구랑 너만 있으면 물티슈가 필요없어! 오! 멋진 도루 패스! 도미 공을 잡았습니다! 군스쿼드의 플레이는 차원이 다르군요! 도미 윌파이어한테 패스! 윌파이어는 브로우에게 덩크슛을 쏘려는 순간 볼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게임을 중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리네. 하지만 군스쿼드의 속공은 끝을 보고 말지. 툰스쿼드의 멍청함은 끝이 안 보일 테고. 아니 잠깐만, 이런 걸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랩하는 거야? 랩할까? 예, 포키. 밟아줘. 밟으라고? 내가? 네가 누군지 가르쳐주라고. 노토리어스 P.I.G. 아이런 하는 데까지 해볼게.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아버비 What up? It's Porky Pig. They call me T-double-L-G. Step to me. He don't want no trouble. I was famous before the internet. Since 1935, I've been getting respect. This pig is lit. I'm super legit. Every time I'm out in public, people asking me for pics. You, nobody knows you when you walk the street. How your last name rhythm and you're still off beat. From beginning to the end, I'm here for all the smoke. Your squad ain't all star, your squad is all jokes. End this with one bar, most famous of all quotes. This battle is now over, the that's all, folks. 여러분, 여기까지! 무대에서 내려와. 스타일 점수! 아니, 그런데 방금 우리가 여기서 뭘 본 겁니까? 랩을 하고 보너스 점수를 받았잖아요. 입에서 불을 뿜던데요. 맞아요. 케이지가 공을 잡았습니다. 신들린 듯한 드리블. 부호에게 공을 빼앗깁니다. 넌 타지 매니아로 돌아가. 테즈! 호랑이는 뒀다 뭐하게? 야! 자, 의자 맛이 어때? 어서 경기 중단시켜! 사람 미치지 않아? 아니, 나 미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당신, 이 친구가 미쳤지 난 안 미쳤어. 좋아, 이대로 계속 가. 가보자. 좋아, 러브다. 가자, 툰. 가는 거야. 가자, 툰. 와우, 이 관중들을 좀 보십시오. 모두가 진심으로 투스쿼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 투입된 툰스쿼드 선수는 와일 이 코요테입니다. 툰스쿼드가 한꺼번에 천점을 올립니다. 이런 게 진짜 재미지. 바닥에 떨어진 코요테를 치우고 경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알. 정말 웃기지 않아요? 지금 몰라서 물어 따라잡혔잖아. 데미안의 시간. 또 저 친구야? 저 선수 우릴 베이커드로 만들걸. 어, 걱정하지 마.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일 텐데, 안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할미만의 방법으로 혼을 내줄 거야. 덤벼봐. 아니 여기가 요양원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나 높이 뛴다. 노라버니 바다 루브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평범한 세상이었는데 휴대폰 안으로 빨려들어온 지금은 뭐든 가능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는 농구도 꽤 신나는걸? 너희답게 해! 너희답게 좋아! 친구! 예, 덤! 너 저쪽 팀이야, 우리 팀이야! 저쪽, 우리, 저쪽, 우리! 하나만 골라! 하나만 골라야지! 어서 와! 앉아! 우리 툰스쿼드 최고다! 우후! 다들 즐겁냐? 다들 이게 재밌어? 게임하니까 재밌지.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재미만 있으면 되잖아. 이기지를 못한데 재미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이겨야지. 어, 그리고 돔, 너 네 게임에서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해서. 너에게 걸은 길이 얼마나 크는데 게임에서 이길 생각만 해. 난 이겨야 한다고. 세상에 우리 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팀 최고. 그래, 네 아빠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너다운 걸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다들 조금씩만 붙어 앉아. 그럼 다 같이 앉을 수 있잖아. 같이 좀 앉잔 말이야. 이제 탄력이 붙은 것 같아. 르브론, 자, 가자. 이봐, 우리 얘기 듣고 있어? 이 게임을 끝내자. 내 아들을 데려와야겠어. 뭐하세요? 농구하는 중이잖아요. 뭐야, 갑자기 왜 저러지? 모르겠어. 아빠. 덤, 이 게임은 정말 대단해. 네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 오직 농구밖에 몰랐지. 그래서 경기에는 이겼지만 좋은 아빠가 되진 못했어. 아빠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 네가 선생님이야. 너다워지길 바랄게.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아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도 사랑해, 아들. 나 눈물 날 것 같아. 난 아닌데. 벅스 창피하게 왜 이래. 덤! 덤! 엄마! 안녕, 소샤. 이게 말이 돼? 조용히 해! 지금 둘이서 장난하는 거지? 저에게 맡기세요. 뭔데? 나한테 할 말 있어? 네.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하기를 바라나 본데 난 안 무섭거든요, 알지? 아빠랑 같은 팀 할래요. 첫 번째로 알고리즘 C라고 불러. 이 애송이 배신자야. 두 번째로 넌 네 아빠랑 맞서서 싸워야 해. 왜냐하면 넌 군 스쿼드니까.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 톰. 내 말이 맞지, 피트? 피트, 너 울어? 서버버스에는 눈물이란 게 없어, 피트. 알겠어. 이제 알겠네. 이렇게 나오겠다고, 덤? 나한테 이런다고? 난 뭐든 다 해줬는데! 내 말은 아들이로서 사는 거야. 네 자리 비워놓고 기다려. 사냥한다, 친구야. 새 운동복 좀 줘. 우리 같이 사냥하자.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 고마워, 그랬니. 뭔 일이야, 선생님? 만나서 정말 반가워. 이거 입어, 덤. 네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정말 기뻐. 고마워요, 아빠. 좋아. 저 얼간이들 사이에 끼겠다고? 네 마음대로 해, 돔. 이건 더 이상 네 게임이 아니야. 내가 바로 게임이지. 킹콩도 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보셨어요? 어, 네. 키가 150cm 더 커졌어요. 킹 제임스, 네가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만화 주인공도 다 잃게 될 거다. 아닐 것 같은데. 오, 드디어 시작이네. 두고 봐. 그래, 몰라. 이까가 돼. 패스 좋았어, 루브론. 귀엽네. 내가 말했을 텐데. 이제 내 게임이라니까. 얘들아, 전부 다 바꿔보자. 골대 지켜, 수비해. 공격해라. 뒤집히겠어. 게임 끝이야. 작전 타임. 어떡해. 저거 봤어? 이건 반칙이야. 내 말은 완전히 어이가 없단 말이야. 진정들해. 상관없어. 득점 기회 한 번이면 돼. 저쪽이 게임을 조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어디 있나. 리듬을 잡고자. 저기 약 올리고 있어. 빌어먹을 컴퓨터 올려주지. 맞다, 그거예요. 아빠의 동작이요. 기억 안 나요? 오류를 일으켰잖아요.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슛. 그러다 게임 전체가 멈췄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왜? 일단 게임이 멈추면 RG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 게임을 조종 못하면 우리가 득점을 해도 못 맞겠네. 맞아. 잠깐, 하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제 캐릭터가 그 동작을 하다가 삭제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오류 동작을 하게 되면 삭제될 거야. 내 말은 누가 할지 빨대 뽑기로 정하자고. 이 방법으론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고공 패스를 하는 건 어떨까? 내가 오류 동작을 할게. 네? 안 돼요. 어. 그러다 삭제당해요. 하지 마세요. 게임 캐릭터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아빠는 잘 모르세요. 제가 계산을 어. 해봤는데. 누구든 나서서 해야 해. 르브론, 이럴 필요까진 없어. 하지마. 됐어. 어서 공이나 줘. 손 모아봐. 셋의 둔스쿼드. 하나, 둘, 셋. 둔스쿼드. 재밌지 않아? 응? 이런 게임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둔스쿼드가 스타일 특정 기회를 한 번만 잡아도 이길 수 있지만 아니면 집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작전대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스텝백. 복스, 안 돼! 그러나 일부러 이곳 비나라오. 이것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 아니야, 할 수 있어. 안 돼. 박스. 난 잘했어, 코치. 박스, 네가 했던 일들 중에서 제일 엉뚱했어. 알아주니 고맙네.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키는 건 우리 만화 주인공의 기본기야. 맞지, 선생? 고마워. 잘 가, 르브론.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구나. 벅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아들? 아빠! 아픈 애는 없는 거지? 괜찮아요. 정말이야? 그럼요. 어서 여기서 나가자. 이리 와, 안아보자. 아빠! 우리 딸 안녕? 잘 있었어, 소시야? 엄마! 모두 보고 싶어서.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소중한 내 가족, 너무 감사해. 모두 다 사랑해. 우리도 당신 사랑해. 뭐 하냐, 말리. 너도 이리 와. 우리 가족끼리의 친구 르브론이 말라. 야, 말리.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 우냐? 뭐? 너도 참. 안 운다니까. 알았어. 얘, 너 농구 캠프 갈 준비됐니? 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 게임 캠프가 더 좋지 않아? 이제 비디오 게임은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거? 네. 정말? 생각해보니 아빠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봐. 이젠 너다울 수 있는 걸 해. 그래도 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뭘. 어서 가. 재밌게 즐겨. 예, 돔. 공. 공은 그냥 가져갈게요. 아, 기특하기도 하지. 뭔 일이야, 선생? 폭스, 네가 여긴 어떻게... 왜 이래? 내가 그리 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말했잖아, 나는 만화야, 선생.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고. 다시 보니까 좋다. 아, 참, 그건 그렇고 나 며칠 동안만 너희 집에서 지내도 돼? 당연하지, 우리 집 넓거든. 잘됐다, 할리우드엔 처음 와보거든. 나 스타 관광 해보고 싶어. 여기 사람들은 주스를 좋아한다면. 어, 근데 당근 주스도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건 다 있어. 어, 나 화요일 타코 먹는 날까지 있어도 돼? 타코 먹는 날, 물론이지. 너희 집에 2층 침대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만화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왔거든. 잠깐, 2층 침대? 그래, 맞아. 만화 친구들을 모두 다 데려왔어. 무슨 소리야, 친구들 모두? 쫓아낼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린 가족이잖아. Yes, sir. And right now, I want to talk to you. I want to talk to you. Let's go. And they ain't breaking my word. I just wish that I could fly like a bird. Get away from this earth. Had a prayer and prayer, felt I was cursed. Always tell myself it could have been worse. Never going back, I broke the reverse. It come from my soul, no need to rehearse. A lot of time I was in need of work. Talk to God like I needed to work. Jumped in line like I needed it first. But I was being selfish. You know this gonna affect a lot of people. I was being careless. Took a break and stepped away. I'm coming back when I get ready. I know this breaks people into pieces, but I ain't gonna let it. Yo, Blaze, you're crazy for this one. Hey, all the champions out there, feel so good. Hey, I said it feels so good.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we will. Keeping my patience, can't be racing to no early grave. I'm cool with just pacing. I could drop at any given time. I'm holding my aces. I seen disappointment all in their faces. The turtle still crossed the finish line. We'd embrace the bar so many times. It's only right they give me mine. Diamond by myself, together we really shine. Long as I keep putting my faith and trust in God, I know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Built for a real stand up, God ain't never breaking my kind. I believe I can do anything, ain't never changing my mind. Life's all about patience, take it one day at a time. Life's all about patience, take it one day at a time, yeah. When I feel like is falling down on me, yeah. And fear is surrounding me. That's why. Baby, I cannot control the world when I can't even control myself. And I know this life was meant for me, cause I can't be like someone else. Getting tired of all these twists and turns, so I'ma really need your help. Cause baby, I cannot control the world when I can't even control myself. It was a stormy night, not a star in the sky, only stars you could see in the ceiling. I told her, hold me tight and take a look in my eyes. Know you wonder the way that I'm feeling. If you are Only one she force herself. I'm warning myself. Don't want myself to corner myself. Killing myself. Be the only one mourning myself. I'm only myself. I be in my own zone of myself. Keep my thoughts to myself. I be trying to keep my heart to myself. It's an art in itself. But you can keep me all to yourself. Cause baby, baby, baby, baby. 끝났어요, 여러분.